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에 즈음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또한 손님들은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, 청년운동 사조관을 참관했습니다.